여러분, 수수께끼 아시죠? 좀 썰렁하지만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지는 떡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아시죠? 예, 헐레벌떡이랍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었죠? 그러면 성경은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 두 글자입니다. 성경 두 글자. 좀 썰렁하죠? 예, 수수께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나면 별것 아니고 쉬운 문제인데 답을 알기까지는 문제를 들어도 아리송하고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수수께끼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가 수수께끼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마 제자들도 알고 싶었던 건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비유를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그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에게 넌지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서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이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알거나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그래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고 완전히 새로운 지각을 갖기 전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마치 수수께끼처럼 쉬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해도 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을 수도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처럼 들린다고요? 수수께끼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비밀이고 수수께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이해하고 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멋지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믿기 전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리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누구예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께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사실 이 말씀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치죠.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이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도망쳤을 뿐입니다. 제자들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죠.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니고데모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당시의 의회의 의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지 않죠. 니고데모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모든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거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들려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를 수도 없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요 수수께끼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나 수수께끼가 아니라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계시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라는 말은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계신 거예요. 계시란 것은 드러나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계시다, 곧 알려진 진리다, 더 이상 수수께끼로 남아있지 않고 쉬운 답을 아는 그러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을 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무엇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의 일꾼은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10년, 20년 다녔다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그 양심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익숙해졌다고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들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로 들리는지 아니면 이미 다 아는 쉬운 문제로 들리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돼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김선인 권사님도 하나님 나라. 딱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알고 나니까 너무 쉽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예요. 수수께끼로 들리십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이 강조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신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 설교를 하시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아니 성령께서 그 이후에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다스림이요 주권이요 통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질문을 하시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찬양대 노래한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세 가지 사실을 어느 하나도 빼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아,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없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이 자유케 되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사단이 쫓겨나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과거의 사실로.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무엇인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손으로 잡을 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이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손으로 잡을 만큼 가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내시고 사회적으로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이 다시금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샬롬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 역사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려서 억눌린 자유케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보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어떤 사람들처럼요? 깨어있는 신부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주인이 다시 오서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를 때 너희들은 그때까지 너희가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라.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한쪽에는 양을 한쪽에는 염소를 나누실 것이라. 그래서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심판과 저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요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지금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임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겠어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회복되어서 완성되어지고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들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그 소망의 삶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앞서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수수께끼로 들리십니까? 이미 다 알려진 쉬운 대답으로 진리로 계시로 다가오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복음을 들어도 전에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리는 것 같지만 그냥 무슨 말인지 흘려보내고 무슨 뜻인지 마음에 남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쥐고 흔들던 그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에게 수수께끼가 아니라 계시로 알려진 진리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그 하늘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수수께끼처럼 들리신다면 그것이 혹 처음 듣는 얘기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꼭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지적인 교만으로 표현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은요, 마태복음 13장 표현처럼 그 마음이 무디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종교계의 앞선 분은요, 이 마음이 무디어졌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하시냐면 마음에 기름기가 끼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요즘 지방간이라는 말 많이 쓰죠? 지방심장이라는 말 표현을 쓰나요? 지금 이 위클리프 이분이 지금 마음이 무뎌졌다라는 것을 뭐로 말하냐면, 말하자면 그 마음의 심장에 지방 기름기가 낀 것처럼, 간에 기름기가 낀 것처럼 영적인 그 마음에도 기름기가 낄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마음이 무뎌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간이 있고 또 심장에 지방이 기름기가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죠. 그것이 심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마음에도 기름기가 끼어져서 우리의 그 영적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무뎌진 마음은 개역성경에서는 완악한 마음이라, 그 결과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읽은 것처럼 어떤 마음이 이 마음에 기름이 끼는 걸까요? 말하자면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에 기름기가 낍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 마음에 지방이 생겨요.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면 기름이 자꾸 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두고서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완악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적인 교만, 나는 다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다 알 수 있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은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이런 지적인 교만함이나 세상 것들로 무뎌진 마음처럼 자기중심적인 마음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24절을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겨들어라. 그냥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린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새겨들으라는 것입니다. 새겨들으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옥토로 비유하셨죠. 새겨듣는 건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가? 그것을 굳게 간직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견디며 열매 맺으려고 하는가? 그런 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새겨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겨들으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것과 항상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이 그런 점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주자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듯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마치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듯이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처럼 마음에 담긴 것은요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내게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 마음에 담긴 태도가 앞에서 언급한 그 길가처럼 무관심하고 돌밭처럼 어려움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가시떨기 나무 마음처럼 세상 염려로 재물의 유혹으로 이 기타 여러 가지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면 필연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없으리라 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담긴 태도가 옥토처럼 말씀을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견디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25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태도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빈익빈의 현상입니까? 부익부의 현상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다 부익부의 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된 풍성한 삶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견디며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지난 것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새날 새해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그래서 혹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